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축하 수리아공산당 동일준비위원회가 4월 27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기관지 안누르를 통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정령을 논리 서게 선전하며 여러 가지 경축행사들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